지금도 철거인 비오는 골목길 두 손을 마주 잡고 해야지 기가 아쉬웠어 태우던 그 밤들 지금도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진다 지금은 남이지만 아직도 나는 못 잊어 행복하던 그날들 지금도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진다 지금은 남이지만 아직도 널